했던 내 맘에 사랑이 다쳐서 아팠던 내 맘에 사랑이 다시 오나봐. Yeah, 너희 처음 보는 그 순간 날 바라보는 그 눈빛 두근두근 되는 가슴이 찌릿찌릿 맘이 떨려와. 사랑이 내게 오나봐. 사랑이 시작됐나봐.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웃어 채택까지 네 생각만 해요. 사랑이 시작됐어. 사랑이 사랑한다고 함께 하자고 내겐 정말 너뿐이라고 알아줘. 제발 말아줘. 그냥 웃지만 말고 말을 해. 너도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도 내 맘만 가자고. 세상 어디 봐도 너만 보여 이젠 나의 마음속엔 언제나 네가 있어. 다쳐진 내 맘에 거는 생각 들어봐. 아팠던 내 맘을 사랑으로 바꿨어. L.O.V.E.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이 자꾸만 널 찾아. L.O.V.E. 너를 바라보는 내 맘이 언제나 널 불러. 사랑이 시작됐어. 사랑이 보건도 봐도 널 불러. 자꾸 봐도 내 눈은 널 찾아.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고 싶어. 함께 가자고 곁에 있고 싶다고 영원히 약속해. 영원히 네 곁에 영원히 함께 해줄게. 내 맘에 사랑이 오나 봐. 내 마른 가슴에 사랑이 오나 봐. 사랑에 두 번 속지 않을 거라고 들어봐 내게 다가와. 사랑해요. 사랑해. 사랑해요. 한 걸음씩 다가와줘. 한동안 닫았던 정말 힘이 들었어. 마음이 움직여 녹슬은 가슴이 널 만나고 나 행복해요. 다시 또 살아나 내 만난 걸 간직해.